7월 달이면 방학도 이제 가까워져. 우리 중고등 아이들 방학도 하고 대학교는 이미 다 방학을 했을 거고요.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뒤 한번 사람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네. 보시고 자 알차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차게 보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뭐 아주 명백합니다. 뭐 더 이상 주서, 주회 설명을 달지 않아도 될 만큼 뭡니까? 언젠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 생각했는데 넌 아니야. 넌 꽝이야. 이 판정을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가 달려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데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하게. 너무 성급하게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구경꾼에 불과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에 있기 전 바로 마태복음 7장에는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죠. 두 길은 13절로 14절 봐보십시오. 7장 13절로 14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 근데 그 고속도로가 내가 달리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길을 잘 모를 때 합신, 합동신학대학원에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보통 소 목사님께 듣기로 합신까지 길어야 1시간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경부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랍니다. 근데 뭐 청담대교를 건너서 어떻게 하면 1시간 정도면, 그리고 빠른 사람은 약 50분. 근데 김영배 목사님같이 길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은 4, 50분이면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처갓집을 갈 때 항상 제2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갔거든요. 가다 보면 수원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길을 타고 가면 되겠다 하고 그 길을 탔는데 3시간 반이 걸려서 합동신학교에 도착했어요. 길을 모르니까 결국은 고속도로에 나와서 주유소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도로 위에 있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옳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13절로 14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표와 주변을 봐야 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서둘러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돌리든지 빠져나오든지. 그래서 맞는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맞죠? 그러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7장이니까. 야 얘들아 두 길이 있단다. 한 길은 넓은 길이고 한 길은 좁은 길이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갔는데 자기는 좁은 길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는 제자가 아니야. 패에 불과했어. 이런 판결을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nothing,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잠시 지금 고속도로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고 있는데 조금 브레이크를 받고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표지판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어떤 도로 위에 서 있는가? 좁은 표지판이 있는 이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넓은 이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가르침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1절, 23절을 줄 겁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였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펜이 제자로 착각했다가 호통을 받고 심판날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1절 끝부분 봐보십시오. 22절 첫 부분이죠. 22절 첫 부분. 그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첫 부분 그날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틀렸는데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아닌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21절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다가 실패해도 행해보셨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말과 행동을 펜과 제자 사이의 차이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살리 따라주지 않는다면 펜에 불과합니다. 뭐 청년들은 관심이 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사이에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10명 중에 9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들 건강이 최고고 중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삼겹살입니다.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밖에 먹지 않습니다. 입에 당기는 대로 먹습니다.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최중철 장로님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딸이 고려대를 들어가서 2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정신분열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해서 현대건설에 들어와서 소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은 가장 사춘기 때 홀로 지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퇴가 아까우니까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지만 실제로는 이 딸과 한 번도 같이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고려대를 들어가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정신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 친구장 친구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 산다라는 뭡니까? 딸과 함께 뭘 하는 겁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부딪히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이게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알고는 있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주여 주여 이들이 다 21절 봐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은 없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최근에 봐보십시오. 직장에서 얼마나 공정했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순수했는지, 굶주린 사람을 보면 지갑을 열어 주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이 말한 대로 헐벗은 사람을 보면 겉옷을 벗어 준 적이 있는지, 독거 노인을 찾아가 내가 만든 반찬은 아니지만 사다라고 줘본 적이 있는지, 제자가 맞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제가 여인성 목사님에게 한 달간을 빌면서 당회장권을 여인성 목사님이 주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 목사님에게 한 달 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목록들을 다 적어주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새벽기도에 대해서, 신방에 대해서, 교육부서들에 대해서, 교회에 일어난 비용과 결제들에 대해서 다 주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유 목사님 그걸 딱 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근데 신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설교 짜는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에 일어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교회 돈으로 다 지불해버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요 목사님이 만약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이 저에게 준 리스트들이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제가 밑줄을 쳤고요. 열심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매번 기억하면서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목사님이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은 거죠. 불법을 행하는 놈아. 그만두라고 해야 되죠. 야고보서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상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가사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음악의 템포 때문에도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막 고백도 하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안성기 씨가 TV 뭐 YTN이라는 걸 보면 나와서 흑인 아프리카 어린아이 옆에 서서 강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라고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한번 제가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의 눈망울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정말 그렇게 운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불쌍해서. 이게 마음도요, 뿌듯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인생을 놓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 이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리 간절해도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심각하게 물으려고 합니다. 22절을 봐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 내가 행동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고 권능으로 치유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동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비한 능력을 손을 얹으면 낫는 안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일까요? 때문에 오름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어떻습니까? 말로만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행동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길에 서 있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몇 푼을 집어넣고 가끔 교회 일에 힘쓰고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행동하잖아. 그렇다고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영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을 봐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진짜 제자는 말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라면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가슴과 가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이게 진짜 제자가 아닐까요? 저는 이 표현을 다라스 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밀함.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 예수님과 자기와의 가슴과 가슴이 맞대어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밴들은 말과 행동으로 따지지만 말과 행위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점수를 매기기가 좋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성령과 내가 얼마나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가슴이 가슴이 맞대어 계십니까?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민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것도 보통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로 논리를 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직 여기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임한다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지 또 뭐 무슨 모임을 하는데 막 핸드폰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든 또 대화를 하는 때든 신방 예배를 가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막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다가 잠깐 스마트폰을 보고 답장해 주면 뭐가 어떠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다 나누고 주문한 식사를 다 오기 전에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잠시 하는 건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는 앞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듣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는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맞대고 차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가슴과 가슴의 친밀함과 경청과 어구감이 없다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몇 가지 규칙을 제 아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에게 언제나 존칭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존칭어를 써보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둘이 사랑하면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이니 절대 싸우지 않겠다.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당했죠.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문제는 모두 다 양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제 아내의 부모에게 저의 부모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 그 무엇보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다. 가능하다면 생활할 때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시드니에 있을 땐 정말 잘 도와줬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남자가 돼가지고 잘 안 도와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나름대로 정한 규칙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결혼 생활은 고단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눈을 피해 규칙을 벗어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향한 여러 가지 규율들을 따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결국은 진짜 제자는 뭡니까? 가슴과 가슴이 주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지키는 것 이전에 뭔가를 아는 것 이전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도 귀한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집중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20년을 같이 지금 교회 생활해 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속내를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나 종교의 규칙의 준수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화려한 말보다도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의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십니까? 또 돌려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밀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제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 이런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산다는 것은 가슴과 가슴이 열려있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얼마나 내놓고 계십니까? 아니 5분도 내놓기가 어렵죠. 겨우겨우 주일날 와서 성경 몇 장 읽어서 물어봐야 하니까 부랴부랴 그 정도가 아니십니까? 저는 설교를 마지막을 저희 외삼촌이 했던 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제가 공무원이 안 되고 학교 교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서가 제발 부탁한다.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적당하게 믿지 마십시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니신 여러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 차갑지도 않냐,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신앙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든지. 저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똑같은 인생이 살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있는 이런 친밀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행위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과 영혼의 뒤엉킴이 있는 친밀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